미치고 싶은데 눈 집어넣으라 이미 늦은 듯해. 오늘도 난 화면 속 그녀조차 떠니다. 끝나버려 끝나버리긴 싫어. 사치가 되었네 내 일기장에 쓰던 movie cliché. 그때는 그저 좋았지 아무 의미 없는 dream. 이제 물어 다 무슨 의미지. 네모칸 밖에 난 뭘 좋아하는가. 세상은 too much 내게 물어 난 are you Ooh, ooh, ooh. 심장은 어떤가.